말머리 모양 뿔잔. 부산 복천동 1호 무덤 출토. 가야 5세기. 보물 598호. 뿔잔은 양이나 소의 뿔을 잘라서 술과 같은 음료를 마시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래는 초원지대에 살던 유목민들이 사용했다. 뿔로 만든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주로 금속이나 옥, 그리고 흙으로 빚은 것이 대부분이다. 형태도 단순한 뿔 모양에서 동물의 머리나 몸통을 잔 앞부분에 장식한 것까지 다양하다. 기원전 1000년이 되면 동물 머리와 뿔 모양의 잔이 결합된 형태가 유행하는데 서아시아와 지중해, 흑해 연안에서 많이 출토된다. 이 뿔잔도 잔 앞부분에 말머리를 표현했는데 이는 서아시아에서 유행했던 것과 유사하다. 한반도에서 뿔잔이 처음 출토되는 시기는 삼국시대이다. 삼국유사 탈해 왕조의 기록으로 보아 일찍부터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출토된다. 이외에 신라의 영향을 받았던 부산 창녕 등지도 포함되며 일부 가야 지역에서도 출토된다.